했어. 하지만 꼭 참았어. 긴 순간 함께 사랑했기에 지워갈 그때쯤에 널 마주쳐버린 내 마음 어떤 말로 대신해줄까. 내가 받은 고통 모르는 사람처럼 가슴만 막혀 살아봐. 너도 질린 것만큼 나도 네 맘 찌르고 싶어. 계속 슬픔만 덧날지 왜 계속 차갑게 그러지 왜 이제 때려줄 수도 있어. 긴 시간 미워하며 왔기에 어쨌든 고마워해. 날 이렇게 만든 너와 함께 서서 바라보니까 다 미안하다니 짧은 한마디가 간절한 진심일까. 가슴만 묶어 살아봐. 너도 질린 것만큼 나도 네 맘 찌르고 싶어. 계속 슬픔만 덧날지 왜 계속 차갑게 그러지 왜 이제 이제야 손 내밀어주는 거지.